못한 태도 가녀린 몸에 쏙 가려진 volume in the battle 거침없이 직진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장한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너 뭐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카디칼 배치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 높이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촉해 난 toxic 유혹해 I'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을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굳이 원하면 test me 넌 불 붙듯이 뻔해 만만한 걸 원했다면 The way to do what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루 4-way 사거리 동서 남북 사방으로 running 이는 버킷리스트 싹 다 버린 널 당기는 것도 멀리 밀치는 것도 제 멋대로 하는 bad girl 조커 싫어하고 누가 뭐라 하던 with a bass drop it's another banger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